영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조선인민군 5구 종합공장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조선인민군 5구 종합공장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황병서 동지, 박영식 동지, 서홍찬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단위와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멋있다고, 공장을 문화성 있게 정말 잘 지었다고 하시면서 앞을 내다보며 통이 크게 건설한 것이 알린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역소개실을 돌아보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말씀에 따라 있는 군대에서 평양시 교회에 새로 건설한 조선인민군 5구 종합공장은 물고기 잡이와 바닷가 양식에 절실히 필요한 각종 어구들을 생산하는 현대적이며 능력이 대단히 큰 종합적인 어구 생산기지입니다. 지난해 3월 조선인민군 어구 종합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국의 수산 부문들에서 요구하는 어구들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자면 공장의 생산 능력을 결정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종전에 비해 생산 면적은 5배, 생산 능력은 8배나 더 큰 새로운 5구 종합공장 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터전도 몸소 잡아주시었으며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추는 문제들을 비롯하여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 말씀 관찰을 위해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조선인민군 제534 군부대의 일꾼들과 건설자들, 연관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신찬투쟁에 의해 연 건축 면적이 18,650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현대적인 5구 종합공장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 문명국의 치모에 맞게 훌륭히 일떠섰으며 지금은 본격적인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짜고 들고 경쟁 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그들이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과 직결된 중요한 처소 수산전선의 병기창을 높은 생산 성과로 굳건히 지켜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종합조정실, 견본실, 그물작업반, 밧줄작업반, 떼작업반 등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의 기술장비 수준과 생산실태,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의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5구 생산에 필요한 현대적인 제망기, 곤사기, 성형기 등을 그전에 갖춰놓은 결과 지난 시기에 비해 공장의 기술장비 수준과 생산 능력이 훨씬 높아졌다고, 기회바다가 펼쳐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합심하여 생산 환경에 따르는 가장 합리적인 생산 방안까지 찾아낼 수 있는 고도로 과학화 정보화된 통합 생산 체계를 훌륭히 구축해 놓았으며 우리식의 현대적인 기계들을 만들어 설치해 놓았는데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물 생산공정, 밧줄 생산공정, 떼 생산공정 등 모든 작업장들마다에서 물고기 잡이와 바닷가 양식의 기본 생산수단인 질 좋은 그물과 밧줄, 떼를 생산하고 있는데 정말 흐뭇하고 볼만하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5구 종합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5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부단히 높일 때에 대한 문제, 원료의 국산화 비중을 최대한 높이며 원단위 소비 기준을 극력 낮출 때에 대한 문제, 기술 규정과 표준 조작법의 요구대로 설비들을 운용하고 눈동자와 같이 애호 관리할 때에 대한 문제,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 때 대한 문제 등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5구종합공장은 그 어디를 돌아보아도 흠잡을 데가 없는 만점짜리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있는 군데에서 5구종합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게 훌륭히 건설할 수 있은 것은 당에서 준 과업은 오직 즉시 접수하고 무조건 집행할 의무밖에 없다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치하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란 조선인민군 5구종합공장에서 전문 수산사업소들은 물론 섬과 해안 연선이 주둔하고 있는 구분대들의 수산부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오구들을 마음먹은 대로 꽝꽝 생산하여 충분히 보내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은 나라의 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보배공장, 후대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재부 큰 미천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란 군인들과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 좋은 일을 또 하나 해놓았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한 터대들이 하나하나 쌓아지는 것을 볼 때가 제일 기쁘다고 앞으로 군인들과 인민들의 식탁에 물고기가 풍족하게 오르는 그날 5구종합공장을 건설하던 나라를 금지높이 이야기하자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란 조선인민군 5구종합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규모가 큰 종합적인 5구 생산기지를 일도세운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생산정상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자기들 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인민군 5구종합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공장을 새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도세워주시고 공장의 불멸의 영도 자옥을 새기시며 대같은 은덕을 베풀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리면서 김정은 동지의 현지 말씀을 철저히 관찰하여 황금의 역사 창조에 적극 이바지해갈 충정의 결의를 다져왔습니다.